거예요? 시지. 응? 크게. 제 이름이 시지이고요. 가수가 될 거예요. 제 이름은 한지이고요. 커서 저가 화가가 될 거예요. 제 이름은 방성현이고요.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. 아. 나는 괜찮아, 변하지 않아. 또 나에게 입버릇처럼 말하며 잊고 싶던 순간들 나를 이끌어준 힘인 걸 알아. 난 여전히 너의 친구야. 보석같이